언제부턴가 널 생각할 때면 자꾸만 웃음이 나오곤 하는데 왜 이런 걸까. 나 길을 걸어도 자꾸만 보고 싶고 그리워져. 나 어떻게 어쩌면 오랫동안 기다렸나 봐. 내 인생의 운명이 드디어 왔나 봐. 눈이 부친 오늘에 너를 품에 안고서 너에게 말하고 싶어. 아름다운 네 곁에 머물러 있겠다고. 내 안에 단 한 사람 바로 너야. 생각할 때면 자꾸만 기분이 들뜨곤 하는데 왜 이런 걸까. 거울을 보면 자꾸만 네가 보여. 온통 너만 나 생각나. 어쩌면 오랫동안 기다렸나 봐. 내 인생의 운명이 드디어 왔나 봐. 눈이 부친 오늘에 너를 품에 안고서 너에게 말하고 싶어. 아름다운 네 곁에 머물러 있겠다고. 내